Hops News.교육부 하달 공문 및 성동세무서의 협조 요청에 따라 라치오스 기간 중 교내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합니다. 금액을 받고 주류를 제공하는 직접 판매 혹은 음식 주문 시 주류 제공 등의 간접 제공도 금지합니다. 위사항을 지키지 않는 주점에 대한 제보, 문의는 학생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학기 학부 재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2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1, 2휴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사랑한대 12기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1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지원 방법은 국제처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공직을 QR코드로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국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1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3년 4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4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서비스와 수산물이 올랐지만 산업용 도시가스 등이 크게 내리며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5월 생산자 물가 등락 여부는 국제유가,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무면허 운전 후 금품을 훔치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 내 중학생들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6차례에 걸쳐 고가의 차량들이 많은 공항과 호텔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노려 총 8대의 차량을 탈취,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 차량 안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해 3,400여만 원 상당의 온라인 중고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2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윤미경, 담당의 박예린이었습니다.